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오늘의 날씨 추적추적 비가 온다. 다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재미나게 보내셨나요? 매주 제 얘기만 일방적으로 전하다 보니 조금 외롭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새삼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새학기를 맞아 학용품 쇼핑이나 할 겸 문구점에 갔어요. 옆에는 큰 서점도 붙어있는 엄청난 곳이었죠. 다들 아시죠? 이런 커다란 문고에 가면 한 3시간은 들여서 가게 전체를 돌아보는 재미가 있다는 거. 이날도 입구 쪽 학용품이 모여있는 것부터 찬찬히 둘러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제 눈에 들어온 어떤 책 한 권. Q&A 다이어리라고 적혀있더군요. 아,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하는 다이어리. 예전에 한창 유행이었지. 어떤 질문들이 있나 책장을 스륵스륵 넘기며 보고 있는데 저를 생각에 빠지게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 인생의 명장면은 무엇인가요? 오,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플레이서버 NCT 드림의 주인공 아주 오랜 얘기처럼 당연한 것들이 있어 누구든 똑같이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 말할 수 뭐 해 줄리에스 know me oh 당연히 미녀하며 야수고 날 보면 먼저 사람들은 떠올려 너의 이름 그렇게 정해진 거야 Love you 24/7 나의 주인공 항상 우리 irreplaceable 나는 사랑이라 불러 아주 작은 순간조차 꽉차내는 걸내 모든 얘기는 바들바들 너의 거야 내 춤인 걸꼭될수 없는 아무 자체도 irreplaceable 너와는 어디라도 헤맨대도 명장면 오히려 예고 없이 펼쳐질 많은 일들이 끝나면 yeah. 그 밤 조용히 잠든 도시 Staring 너와 나 시작돼 버린 movie 깜빡거리는 가로등마저 spotlight처럼 느껴지게 해 주변이 반짝거려 너와의 모든 순간 영화 속의 장면처럼 머릿속에 지나가고 와 있어지 climax 대사처럼 수천 번은 연습했던 말 넌 내 삶의 주인공을 담고 싶어 영원히 I wouldn't say you love so you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네 자리는 꼭 채울까요 너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공 항상 우린 irreplaceable 나는 사랑이라 불러 아주 작은 순간조차 걱정하는 걸 내 모든 이야기는 바들바들 너의 거야 내 주인공 꼭 될 수 없는 아무 자체도 irreplaceable 나 위에 이루어진 모든 강점 제발 순간 넌 내 시가 되고 나를 눈물 내게 해 Irreplaceable baby 이리 아름다워 넌 baby 이렇게 너로서 완성된 요리 Irreplaceable Take one 자연스럽게 잡은 yeah. 개성 Take two 눈가에 미소인 close up Take three 사랑이 있는 breeze is sweet 저는 영화 중에서도 드라마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포레스트 검프, 트루먼 쇼, 국제시장 같은 영화들이요. 한 사람의 삶을 애틋하게 그려내는 게 꼭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어서 좋은가 봐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좋은 의미를 붙이고 애틋해하는 게 제 행복 비결이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번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만약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사건들로 내 일생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은 어떤 평을 내릴까? 어느 부분을 명장면으로 꼽을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죠. First thing first.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봄날 이른 아침,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짙은 쌍꺼풀의 남성 한 명과 귀여운 파마머리의 4살 아이가 기뻐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면 좋겠네요. 각각 우리 아빠와 오빠죠. 어릴 때 오빠가 저를 엄청 예뻐했거든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러닝타임이 2시간이라 치면 어린 시절 이야기는 한 2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과거의 제 이야기도 재밌는 것이 많지만 앞으로의 인생에서 더 흥미로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아, 제 영화에 담을 명장면을 하나 생각해봤는데요. 이 장면은 구도, 색감, 대사까지 공들여서 만들 생각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딱 작년 이맘때 친구들과 한강 산책을 한 적이 있어요. 헤어지기 아쉬워서 자정이 다 된 시간까지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우리 배 타는 곳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까지 영업을 한다고? 그 풍미를 가진 저희는 결국 우리 배를 타기로 했어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한강 위에서. 전 원래 우리 배가 시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밤에 타는 건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한강을 둘러싼 고층 빌딩 야경이 쫙 펼쳐지고 빛나는 창문을 단 지하철이 다리 위를 지나고 바람은 시원하고 잔잔한 노래를 틀고 강 위에 떠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은 늘 저에게 명장면으로 남아있답니다. 어때요? 이거 영화로 만들면 예쁘겠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거스트. Rest on your door. I never needed anything more. Or whispers of are you sure? Never have I ever before. But I can see us lost in the memory. I get slipped away into a moment. sun, wishing I could write my name on it. Will you call when you're back at school? I remember thinking I had you, but I can see it's lost in the memory. August slipped away into a moment in time, 'cause it was never mine. And I can see it's twisted in bed sheets. August sipped away like a bottle of wine, 'cause you were never mine. 립에 타서 딱 이 노래를 들었거든요. 점점 고조되는 노래의 브릿지에 맞춰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너무 행복해서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답니다. 아이고, 내 인생을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건 절대 자기 전에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재밌어서 밤을 꼴딱 셀 뻔했습니다. 하, 저 과몰입했나 봐요. 이미 영화에 삽입할 음악 플레이리스트까지 짜뒀어요. 근데 이런 상상 참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니 더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스스로가 밉고 싫었던 기억도 지나고 보니 저라는 캐릭터를 더 매력있게 만드는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이 날저기를 주우신 당신도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상상해보세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의 목소리는 박예린, 음향은 김태환이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하지민 쌤.